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망설이다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하필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가 소매를 끄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무슨 발표회를 같이 본 뒤에 커피를 마실까 빙수를 먹을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 카페에서 지금의 약혼자를 만났다.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만약 버스가 아니라 지하철을 탔더라면, 만약 발표에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빙수를 먹기로 했다면, 그 친구의 삶은 지금쯤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겠죠. 어제 이창호 6단이 조치훈 9단에게 232수 만에 반집승을 거두고 동양증권배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바둑은 잘 모르지만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둑에서 처음 4수를 두는 데까지 바둑 모양의 수는 3189억 7956만 4천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응수하는 데 따라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새로운 한판이 결정되는 셈이죠. 우리의 삶도 이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오늘의 선택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변화되고 내일의 행동은 그 다음 내일의 삶의 모습을 결정짓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삶을 결정짓는 선택 앞에 놓여있는 셈이고요. 자,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드디어 여성들의 순정 만화 잡지 월간 실루엣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감각파 여성들을 위한 순정 만화와 유익한 정보 총집합. 멋과 여유로움이 넘치는 월간 실루엣 창간호. 5월 24일부터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순정 만화의 모든 것 월간 실루엣.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도서출판 청조. 예,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서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어, 그랬어? 알려졌지 뭐. 7공공에 8788. 그랬더니 내 사서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상장 7공공에 8788. FM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매주 이 시간에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영화 전문지 까이에 두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선, 이것을 연도별로 소개해드리고 있죠. 이 200편 속에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헐리우드 영화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제3세계 영화, 또 동구권의 영화들도 적잖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목도 처음 들어보는 작품들도 아마 꽤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들 중에는요, 국내에 개봉은 안 됐지만 대학 영화제나 여러 문화행사를 통해서 상영된 영화들도 있고요. 또 비디오로 출시된 것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영화 200편 중에서 그 반인 100편 이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자신하건대 나중에 영화평론가로 나서도 손색이 없을 분들입니다. 또 70편 이상은 본 영화다, 이런 분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영화광이실 거고요. 그리고 50편, 그러니까 네 작품 중에서 하나 정도는 본 영화다, 이런 분들은 어딜 가셔도 영화 얘기를 하면 빠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취미난에는 영화 감상을 꼭 쓰시는 그런 분들일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영화들이 어떤 영화인지도 모르겠고 한 시간 내내 한 편 정도는 겨우 알 것 같다, 이런 분들 분발하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FM 영화음악 가족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 여러분은 각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함께 하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요, 이 영화들 중에서 여러분이 특히 좋아하는 영화나 감명 깊게 본 작품이 있다면요, 저희 FM 영화음악에 편지나 엽서를 보내셔서 거기다가 감상문도 함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에게도 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13편을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일본 아키라 구로자와 감독의 가케무샤, 영무자를 소개해드렸고요. 또 프랑스 알랭 레네 감독의 아메리칸 백부, 파스빈더 감독의 독일 영화, 곧 우리나라에도 개봉될 예정이죠.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 혹은 포화 속의 마리아, 루이말 감독의 아틀란틱 시리, 펠리니의 여자들의 도시, 잉그마르 베르히만의 꿈의 인생도 있었고요. 로버트 레드포드의 보통 사람들도 여기 끼어 있습니다. 프랑스와 트리포의 마지막 지하철, 모리스 비엘라의 룰루, 존 카사베타스의 글로리아, 장윅 고다르의 탈주, 소프기페 원제가 이렇게 되고요. 더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바포시의 올드 재즈가 있는데요. 이 올드 재즈는 이번 주에 기로 보는 한 편의 영화 시간에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만약에 아직까지 보지 못한 분 계시면 기로 보십시오. 자, 오늘 까이에 두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영화 200편, 그 80년도의 마지막 작품이자 14번째 영화는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 주연한 브롱코빌리입니다. 브롱코빌리,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서부 활극쇼를 보여주는 유랑극단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는 어느 날 유산 상속 싸움에 휘말린 부잣집 도시처녀 산드라 락을 만나 도와주게 되죠. 이를 계기로 함께 살게 되는 두 사람. 하지만 그동안의 환경이 달라서인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결국 브롱코빌리 곁을 떠나는 산드라 록. 브롱코빌리는 자신도 모르게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드라의 환한 웃음이 보입니다. 사랑을 찾아서 그녀는 다시 돌아온 것이죠. 이 영화는 카우보이들의 생활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이런 전형적인 웨스턴 무비 스타일을 따르고 있는데요. 고전 서부극에 나타난 건강한 인간상을 제대로 재현했다, 이런 점에서 크게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 브롱코빌리 중에서 로니 밀삽이 부릅니다. 브롱코빌리. Night in the spotlight, I become everybody's friend. With my fast guns and fast horses, then it's fast girls and slow gin. The Wild West show is over, and the big top's coming down. Another day, another dollar, then it's on to another town. So dream on, Broncobilly. It's one hell of a life you chose. Keep those spurs a-jingling, 'cause every cowboy knows when you saddle your last pony, he'll be calling by and by, and you'll ride that final roundup for the big boss in the sky. Now the paint is peeling from the old carousel. I'm feeling kind of faded, and my sequin shirts don't fit as well. But when I see those little buckaroos waiting for me to begin, the years roll back and Bronco Billy becomes just a kid again. So dream on, Bronco Billy. It's one hell of a life you show. Spurs a-jingling, 'cause every cowboy knows when you saddled your last pony, he'll be calling by and by, and you'll ride that final roundup for the big boss in the sky. 영화 브롱코빌리 중에서 브롱코빌리, 로니 밀삽이었습니다. 이제 까이에 두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영화 200편, 81년으로 넘어갑니다. 블루벨벳, 트윈픽스, 이런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영화는 충격적이고 초현실적인 영상 표현으로 유명하죠. 15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엘리펀트맨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할 정도로 추악한 외모 때문에 코끼리 인간이라고 불리는 존 메릭. 하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천사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학상의 관심을 품은 젊은 의사 안소니 홉킨스는 존을 비밀리에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코끼리 인간이 성경을 암송할 정도의 지성을 갖춘 우아한 젊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병원 식구들은 존을 성심껏 보호하고 간호합니다. 하지만 이 코끼리 인간의 흥행적인 가치를 발견한 홉킨스의 친구가 그를 비밀리에 빼돌려서 세상에 내놓죠. 그런데 코끼리 인간, 존의 눈에 비친 런던 거리는 세기말적인 병폐와 타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장면을 흑백으로 처리한 린치 감독의 영상이 정말 섬뜩할 정도로 충격적이죠. 세상의 추악함을 경험한 엘리펀트맨, 그는 자신이 희망하던 성 필립 사원의 모형이 완성되자 웅크려있던 보통 때의 자세를 바꾸어서는 드러눕고 맙니다. 그것은 코끼리 인간인 그에게는 질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인간이 지닌 선악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네빌 렌치. 그의 연출 의도가 아주 성공적으로 묘사된 영화입니다. 영화 엘리펀트맨 테마 듣습니다. 영화 엘리펀트맨의 테마였습니다. 이번에 16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가 됐던 작품입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분노의 주먹, 레이징 불인데요. 몇 번을 봐도 실증이 나지 않을 만큼 매력을 갖춘 힘있는 영화죠. 분노의 주먹이라고 불리웠던 1940년대의 전설적인 복서, 제이크 라무타. 그는 현역 시절에 한 번도 다운을 당한 적이 없다고 하죠. 이 자만에 빠진 사나이가 링 위로 오릅니다. 숨이 막힐 듯한 영화의 첫 장면이죠. 목숨을 건 승부근성으로 챔피언 벨트를 거머쥐는 제이크. 하지만 어느새 그의 주목은 승리만을 외치는 폭력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동생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훗날 뚱뚱한 코미디언이 된 제이크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보스는 나다 이렇게 외치는 라스트 장면은 인간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명장면이죠. 이 역할을 위해서 20kg이나 체중을 늘렸다는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가 이 영화의 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로도 출시됐는데요. 제목이 분노의 주목이라고 출시됐고요. Raging Bull, 여기에 삽입된 클래식 곡 한 곡 듣죠.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입니다. 영화 레이징불에 삽입된 마스카니의 곡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이었습니다. 까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편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구로동의 강병용 학생 이 까이아 드 시네마가 어떤 정확한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아, 편의상 제가 영어 스펠링으로 불러드릴게요. C-A-H-I-E-R-S 그리고 D-U 그 다음에 시네마라는 그 스펠링은 똑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 까이에가 뭐 공책, 잡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단어이기 때문에 이 잡지는 따라서 뭐 영화 잡지, 말 그대로 영화 잡지가 되겠네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이 까이에 뉴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영화, 80년대 세계영화 200편. 제가 이것을 다 말하기가 굉장히 숨가쁘다고 하니까 몇 분이 그 줄임말을 적어주셨는데요. 대전 동구 가양이동의 임소연 씨, 그리고 강병희 학생. 좀 더 여러분의 그 제목을 듣고 나서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중에서 하나 골라볼게요. 오늘은 힘겹더라도 계속 불러야 될 것 같네요. 까이에 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영화 200선. 그 중에서 17번째 작품은 폴란드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감독 안제이 바이다의 영화입니다. 철의 사나이. 이 영화는 81년도에 깐느 그랑프리를 수상했죠. 폴란드 민중의 정신적인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는 감독입니다. 안제이 바이다 감독. 그를 흔히 정치 영화 감독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만큼 그의 영화들은 조국의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 영화 철의 사나이 역시 세계를 뒤흔들었던 폴란드의 18일간을 다룬 작품입니다. 영화 속의 시간은 1980년 8월 14일에 시작해서 8월 30일 그다니스크의 레닌 조선소 내의 회의실에서 끝이 납니다. 폴란드의 민주노조는 바엔사를 중심으로 해서 경직된 정부와 투쟁을 시작을 했고 이 18일간의 투쟁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었죠. 결과는 사회주의 국가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진영에서도 놀랐을 만큼 노동자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철의 사나이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죠. 역시 안제이 바이다 감독의 영화 대리석의 사나이의 후편격인 작품으로 글쎄요, 이 영화는 가슴 벅찰 정도의 진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데요. 그 힘과 진실을 이 노래에서 느껴보십시오. 철의 사나이의 마지막 장면이 흐르던 야네크 비스냅스키의 발라드입니다. Chłopcy z Grabówka, chłopcy z Chyloni. Dzisiaj milicja użyła broni. Dzielnieśmy stali, celnie rzucali. Janek Wiśniewski padł, na drzwiach ponieśli go świętojańską. Naprzeciw glinom, naprzeciw tankom. Chłopcy stoczniowcy, pomścicie ducha. Janek Wiśniewski padł, lecą petardy, ścielą się gazy, na robotników sypią się razy, padają dzieci, starcy, kobiety. Janek Wiśniewski padł, jeden zdrajony, drugi zabity, krew się polała grudniowym świtem. To władza strzela do robotników. Janek Wiśniewski padł. Stoczniowcy Gdyni, stoczniowcy Gdańska. Idźcie do domu, skończona walka. Świat się dowiedział, nic nie powiedział. Janek Wiśniewski padł. Nie płaczcie matki, to nie na darmo. Nad stocznią sztandar z czerwoną kokardą. Za chleb i wolność i nową Polskę. Janek Wiśniewski padł. Nie płaczcie matki, to nie na darmo. Nad stocznią sztandar z czerwoną kokardą. Za chleb i wolność i nową Polskę. Janek Wiśniewski padł. 영화 철의 사나이 중에서 야넥 비스냅스키스의 발라드였습니다. 한때 빨치산이었던 프리모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공장을 세웁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본계급이 된 거죠. 그에게는 부르주아 출신의 프랑스인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리모는 아들이 유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범인들이 요구하는 몸값은 10억 리라. 하지만 프리모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구해서 아들을 구하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프리모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릴 용기도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왕 아내가 구한 돈, 그 돈으로 망해가는 회사를 재건시킬 계획으로 아들의 죽음을 비밀로 합니다. 아내가 모아준 돈을 받아들고 마치 아들을 만날 것처럼 나간 프리모는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거짓으로 꾸민 약속 장소에는 죽은 아들과 아내, 그리고 아들의 애인이 즐겁게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프리모는 환상인지 현실인지 뭐가 뭔지도 모른 채 돌아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1900년, 이런 영화로 유명한 이태리 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리츠 감독의 익살스런 남자의 비극, 이 영화의 줄거리였습니다. 처음에 제목만 봐서는 좀 희극적인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들으신 것처럼 영화는 공산주의자였던 감독의 정치 성향처럼 정치와 가족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는 끊임없는 관심사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영화 익살스런 남자의 비극, 이 영화는 엔니오 모리꼬네가 음악을 맡았는데요. 그 테마 들어봅니다. 가이에 뉴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편, 그 18번째 영화였던 익살스런 남자의 비극의 테마였습니다. 디어 헌터로 잘 알려진 마이클 치미노 감독,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크리스토퍼 월켄 주연의 미국 영화 헤븐스 게이트, 천국의 문도 81년에 제작된 명작 가운데 그 한 편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제 19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영화는 19세기 말에 아름다운 와이오밍주를 무대로 해서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목축업자 협회와 힘없는 이주민들과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죠. 꿈과 이상을 품은 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동창생 어빈과 짐.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짐은 보안관이 되었고 어빙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 때문에 술에 절어 사는 목장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장의 소유권을 둘러싼 이주민과 목축협회의 처절한 싸움에 이 두 사람 모두가 참여하게 되죠. 미국 역사의 한 단면을 통해서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작품이죠. 하지만 이 영화는 흥행에 참패하는 바람에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사를 도산시켰고 마이클 치미노에게도 치명상을 줬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버린 영화를 까이의 뒷시네마는 우수영화로 선정을 했으니까 글쎄요, 그 선정 기준이 달라도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죠? 까이의 뒷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영화 200선 그 20번째 작품은 스필버그 감독의 레이더스 Raiders of the Lost Ark인데요. 이 영화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루카스와 스필버그 감독의 합작품으로 인디아나 존스라는 새로운 영웅을 탄생시킨 영화입니다. 그 뒤에 두 편의 속편이 제작됐고요. 스크린에서 한치도 눈을 뗄 수 없는 재미와 스릴을 안겨준 당시 최고의 흥행작이었습니다. 자, 레이더스의 행진곡 들어보죠. 영화 레이더스의 행진곡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두 작품은 모두가 남녀간의 사랑을 밀도 있게 다룬 프랑스 영화입니다. 21번째 영화 아메리카 호텔에서 호텔 데 아메리크는 앙드레 떼시네 감독의 영화인데요. 겨울의 아름다운 비아리츠 지방을 무대로 해서 죽은 연인에 대한 추억으로 살아가는 여자 주인공 까트리네 드누브와 또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면서도 다가가지 못하는 패트릭 도베르의 고독과 방황을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멜로드라마에 일가견이 있는 떼시네 감독답게 두 남녀의 사랑이 영상의 느낌만으로도 관객들에게 전달이 될 만큼 어둠으로 가득한 밤 장면이 무척이나 아름답다고 하네요. 나무 주연을 맡은 패트릭 도베르, 그는 영화 속에서의 그 고독과 방황이 그저 보여주는 연기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 영화를 찍은 다음에 자살했다고 하네요.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영화 이웃집 여인, 이 영화는 22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인데요. 역시 남녀간의 사랑을 파격적으로 묘사한 영화죠. 국내에서도 개봉됐고요. 행복한 한 가정의 가장 제라르 드파르디와 그의 이웃집에 이사온 남의 아내 화니아르 땅은 만나자마자 첫눈에 서로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킵니다. 두 사람은 한때 사랑하던 사이였죠. 이제 또다시 억제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지는 위험한 관계의 두 사람. 사태를 한 화니아르 땅의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이사를 가버리지만 어느 날 밤 아르 땅은 옛 연인을 찾아옵니다. 사랑을 나눈 그녀는 드바르디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죠. 그리고 또 한 발의 총성. 그 사랑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괴로워서 어쩔 수가 없고 함께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바로 비극이었던 것이죠. 애절한 사랑의 느낌과 결국은 그것 때문에 파멸에 이르는 인간의 모습. 영화를 보면 꽤 충격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영화 이웃집 여인 중에서 듣습니다. 영화 이웃집 여인의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영화 전문지 까이에 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14번째 작품부터 소개해드렸는데요. 22번째 작품까지 쭉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 주연을 담았은 브론코 빌리,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고요. 또 데이비드 린치의 엘리펀트맨, 마틴 스콜세지의 분노의 주먹, 폴란드의 안제이 바이다 감독의 철의 사나이, 이태리 베르나르도 베르톨리츠 감독의 익살스런 남자의 비극도 있었고요. 또 미국 마이클 치미노 감독의 천국의 문 역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레이더스도 이 안에 들어있네요. 앙드레 떼시네 감독의 아메리카 호텔에서, 그리고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이웃집 여인, 이것이 마지막 22번째 영화였죠. 오늘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 비디오로 출시된 영화는 분노의 주먹, 천국의 문, 그리고 레이더스, 이 세 편밖에 없네요. 여러분은 몇 편이나 보셨나요? 자, 대전 동구 용문동의 박희수 씨, 영화 얼라이브의 맨 마지막에 흐르는 음악 제목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아론 네빌이 부른 아베 마리아였죠.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임종철 학생이 신청하신 영화 영건스2 중에서 산타페입니다. 본조비의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ings come to those who wait, but the things I hear are there just to remind me. Every dog will have his day. The spirits, they intoxicate. Absolution.